동화 한국어 버전 노인과 손자. 옛날 옛적의 작은 마을에 잭이라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잭은 무슨 상황이 닥쳐도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잭 더 졸리라는 별명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잭 더 졸리. 낚시하러 가냐? 어, 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낼 바에 차라리 전 같이 수영을 하겠어요. 넌 참 대단해, 잭. 좋은 하루 보내라. 아저씨도요. 잭 더 졸리, 어디로 가는 길이니? 집으로 가는 길이죠. 아가 헨젤에게 나 대신 인사해줘. 당연히 그럴 거예요. 잭은 세상에서 유일한 그의 아들 헨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잘 보살펴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너 브로콜리 다 먹지 않으면 괴물이 나와서 다 먹고 아주 힘이 세질 거야. 괴물이 너보다 더 힘세지기를 바라는 거냐? 아니요. 한셋, 샤워할 시간이다. 오늘은 너무 추워요. 하기 싫어요. 그럼 아들아, 너가 샤워를 안 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아무도 너랑 친구를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고 싶어? 아니요, 절대. 어느 날 헨젤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먹다가 그릇이 떨어져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가엾은 헨젤이 울기 시작하자 곧 그의 아버지가 달래주러 왔습니다. 오, 아들, 괜찮아. 내가 새 그릇 사줄게.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헨젤은 잘생긴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헨젤 더 핸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봐, 헨젤 더 핸섬이 온다. 정말 꿈의 남자야. 안녕, 헨젤 더 핸섬. 코코넛 물 좀 가지러 갈래? 그래, 아마도 다른 날에 가능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를 지금 당장 보살펴 드려야 하거든. 오, 잭 더 올드. 우리 대신에 안부 인사 좀 전해줘. 응, 꼭 그럴게. 잭 더 졸리는 이제 잭 더 올드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고 즐거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젤은 그를 잘 돌보아드렸고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헨젤은 엘시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머지않아 잭의 축복과 함께 헨젤과 엘시는 결혼을 했습니다. 잭은 아들의 결혼에 기뻐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올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엘시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헨젤과 그의 아버지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 후 헨젤은 곧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더 가까워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엘시는 헨젤을 통제하며 자신의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헨젤,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확인하러 가요. 식사하셨는지 보고 싶어서요. 당신은 항상 아버지 생각만 하는군요. 그럼 나는요, 헨젤? 나는 어떡하고요? 저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여보, 여기 당신 옆에 앉을게요. 행복해요, 이제? 그리하여 엘시는 헨젤이 그의 아버지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남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하며 잭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헨젤에게도 영향이 가서 그는 아버지의 웰빙을 위해 기도하던 것도 멈추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항상 잠만 자는군요. 코 고는 소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 조금만 조심해 주시겠어요? 그 후 머지않아 잭은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점점 더 외로워했습니다. 말할 사람도 그리고 감정을 나눌 상대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엘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해리라고 지었습니다. 해리는 잭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잭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던 것처럼 해리와 잘 놀아주고 돌보아 주었지만 엘시는 해리가 그의 할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헨젤, 당신은 날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한테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보. 그러면 왜 요양원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 집이 아버지 집이라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해리 돌볼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엘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헨셀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집안일과 해리를 돌보는 것을 혼자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말할게요. 이렇게 영원히 할 순 없어요. 당신 아버지 빨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내 사랑. 해리가 태어난 지 8년이 지났고 늙은 잭은 더 나이가 들고 약해졌습니다. 눈이 더 침침해졌고 귀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으며 손과 무릎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의 손자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머지않아 잭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식사 도중에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앉아있던 도중 그가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국물을 식탁보에 흘렸습니다. 이걸 보고 동정심 없는 엘시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어, 세상에! 내가 시장에서 비싸게 준 식탁보인데 이제 누가 이걸 씻는담? 헨젤은 아내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진정해요, 내 사랑. 진정이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이 식탁보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헨젤은 한숨을 깊게 쉬고 그날부터 잭을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도록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잭은 가스레인지 뒤 코너에 앉아야 했습니다. 음식이 독이 그릇에 담겨져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잭의 손이 떨려서 그릇이 떨어져 산산조각 깨져버렸습니다. 엘시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 안 돼. 이 독이 그릇은 저희 가족이 선물해준 비싼 그릇이에요. 당신의 노인이 우리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비싼 그릇에 음식을 먹을 만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 고인 두 눈으로 부서진 그릇 조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아기 해리는 이 모든 광경을 코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잭은 그의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력하게 그는 헨젤이 어렸던 때를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오, 아들, 괜찮아. 내가 새 그릇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 다음날 엘시와 헨젤은 나무로 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잭은 그 그릇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만이 유일하게 잭의 얼굴에 미소를 띄워주었습니다. 해리는 종종 잭 옆에 앉아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있어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잭의 슬픈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엘시와 헨젤이 난로 옆에 앉아있다가 해리가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봐요, 어쩜 순수하게 잘 놀죠? 뭐 하는 거니, 해리? 우릴 위해 집 지어주는 거니? 아니요, 나무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릴 위해서? 그치만 필요 없는데? 지금 말고,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드시면 독이 그릇을 안 부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만들 거예요. 헨젤과 엘시는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이 실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엘시, 우리가 큰 죄를 질렀군요. 네, 내 사랑. 아버지에게 잔인하고 못된 행동만 했네요. 우리 아들이 저희를 가르쳤네요. 이제 반성하고 더 잘해드립시다. 그리하여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잭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와 항상 같이 식사를 하고 예전처럼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헨젤은 그의 아버지를 항상 잘 돌보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어렸을 때 돌봐주었던 부모님을 나이가 드시면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깨닫습니다.